또박또박 이야기 말썽꾸러기 밀리와 고슴도치 글 마릴린 맥라플린 그림 레오닌 쉐링 등장인물 수잔 밀리의 허풍을 싫어하지만 실은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남동생 빌리를 잘 챙기는 자상한 누나이지요. 밀리 허풍이 심한 말썽꾸러기 소녀예요. 상상 못할 재치와 유머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지요. 빌리. 밀리와 함께 노는 일이 가장 즐거운 수잔의 남동생이에요. 매번 밀리의 말에 속아 넘어갔지요. 애니 고모. 수잔과 빌리의 고모예요. 아이들에게 뽀뽀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말썽꾸러기 밀리의 애완동물은 민달팽이에요. 그런데 정원의 덤불 밑에서 나타난 고슴도치가 이 민달팽이를 잡아먹지 뭐예요. 하지만 밀리는 이 사실도 모르고 고슴도치를 자기의 애완동물로 삼겠다고 해요. 심술쟁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말이에요. 밀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동생 빌리는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사실 좀 지루한 일이었지요. 그저 정원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땅굴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로 빌리가 우리 둘이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큼 안을 넓게 파놓았지요. 그때 말썽꾸러기 밀리가 우리 집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밀리는 항상 잔디 깎는 기계나 도난 경보기, 헬리콥터 같은 시끄러운 물건들을 흉내내며 돌아다녔어요. 덕분에 말썽꾸러기 밀리에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숨으면 되었지요. 사실 숨어봤자 별 수 없었어요. 밀리는 상대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밀리는 정원 문을 뻥 차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오르더니 정원의 자갈길에 발길질을 해댔지요. 오늘은 또 무얼 흉내내는 거지? 빌리가 말했어요. 코끼리 같은데? 내가 말했어요. 안녕 얘들아, 난 오늘 하마야. 밀리가 말했어요. 나는 밀리가 무엇을 흉내내고 있는지 딱 맞히지 못해도 늘 비슷하게는 맞췄어요. 누나답게 말이지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밀리가 물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 애니 고모가 오시거든. 내가 대답했어요. 그 뽀뽀쟁이 고모? 밥솥아. 그럼 난 갈래. 애니 고모는 늘 우리를 만나자마자 뽀뽀를 했어요. 심지어 말썽꾸러기 밀리에게도 뽀뽀를 하려 했지요. 그러면 밀리는 애니 고모의 뽀뽀를 피하려고 목을 쏙 집어넣었어요. 그 바람에 고모는 항상 밀리의 귀에 뽀뽀를 하게 됐어요. 애니 고모의 뽀뽀는 쪽 하는 소리도 크고 침도 많이 묻었어요. 그런 날에는 말썽꾸러기 밀리도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간지러운 듯 손가락으로 귀를 파면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간식이 엄청 많아. 소세지 롤빵, 초콜릿 비스켓, 잼 바른 팬케이크. 빌리가 말했어요. 그래도 난 갈 거야. 난 미끄리를 찾으러 가야 해. 또 도망쳤거든. 넌 세상에서 가장 못 말릴 애야. 애완동물로 민달팽이를 키우다니. 내가 말했어요. 우리 미끄리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미끄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민달팽이란 말이야. 또 단 하나뿐인 내 애완동물이고. 밀리의 엄마는 애완동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밀리는 동물을 잘 보살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미끄리를 키우는 건 비밀이었지요. 밀리는 미끄리를 도시락통에 넣어 침대 밑에 두고 키웠어요. 하지만 미끄리는 자꾸 도망을 쳤어요. 너희도 내가 미끄리 찾는 걸 도와줘야 해. 미끄리는 지금 길 잃은 처량한 신세란 말이야. 밀리가 말했어요. 우린 청소해야 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빌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덤불 속에 들어가 여기저기 뒤지고 있었지요. 녹색 민달팽이다. 다리가 셀 수 없이 많아. 그건 쐐기벌레야. 그것도 모르니? 나는 고개를 내저었지요. 빌리는 오래된 통나무에 걸려 넘어지더니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자 통나무 아래서 검은 벌레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아! 바퀴벌레야 누나! 빌리가 고함을 쳤어요. 아니야. 그건 쥐며느리야. 내가 말했어요. 빌리에게는 나처럼 똑똑한 누나가 필요하지요. 빌리는 정원 한구석에서 큰 돌을 들어 올렸어요. 민달팽이야! 내가 찾았어! 빌리가 크게 소리쳤어요. 밀리는 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귀여운 우리 미끄리! 네가 어디 있든지 난 다 알 수 있어. 자, 이것 좀 봐. 미끄리가 웃고 있어. 밀리는 미끄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되도록이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요. 빌리야, 그 민달팽이 만지지 마. 그리고 간식 시간 전에는 빨리 청소를 마쳐야지.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빌리는 이미 미끄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밀리가 옆에서 빌리를 부추겼어요. 미끄리가 널 좋아하나 봐. 미끄리에게 뽀뽀해줘. 그러자 다른 민달팽이들처럼 미끄리도 눈을 앞으로 쑥 빼더니 빌리를 향해 좌우로 흔들었어요. 와, 정말 귀엽다. 빌리가 탄성을 질렀어요. 민달팽이한테 뽀뽀하면 안 돼. 그거 내려놔, 빌리. 아, 나한테 가져오면 어떡해. 저리 가지고 가. 깜짝 놀란 나는 발을 헛디뎌 그만 덤불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넘어지면서 날카롭고 뾰족한 무언가에 손이 찔렸어요. 아! 이게 뭐지? 나는 얼른 땅 위에 나뭇잎들을 헤쳐보았어요. 빌리는 내가 있는 덤불 속으로 펄쩍 뛰어들었어요. 이것 봐! 수잔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도토리를 찾았어! 빌리가 외쳤어요. 그건 내 거야! 밀리가 덤불 속으로 뛰어들며 외쳤어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발견했잖아! 내가 말했어요. 넌 도토리 놀이를 잘 못하잖아! 세실을 이기려면 내가 가져야 해! 얼른 가서 도토리 묶을 줄이나 가져와야겠다! 밀리가 말했어요. 밀리의 말은 사실이에요. 나도 악동 세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실은 지금보다 더 얄밉게 거드름을 피우며 다닐 거예요. 밀리가 줄을 가지러 간 사이 빌리는 땅에 앉아 도토리를 관찰했어요. 도토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잔뜩 나 있었어요. 이건 못 보던 도토리인데? 아, 누나, 도토리에 눈이 있어! 빌리가 외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빌리. 나는 옷에 묻은 먼지와 나뭇잎들을 털어내며 말했어요. 정말이야, 누나. 코도 있고 다리도 있어.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빌리가 다시 외쳤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말했지요. 세상에, 도토리가 미끄리를 먹었어. 눈이 휘둥그레진 빌리가 숨 넘어갈 듯한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빌리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미끄리도 도토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혀로 입 주변을 핥고 있는 작은 고슴도치 한 마리가 눈앞에 있을 뿐이었지요. 보통 도토리에 비하면 컸지만 고슴도치로 치자면 아주 작은 몸집이었어요. 어머나! 새끼 고슴도치네. 민달팽이를 잡아먹긴 했어도 정말 귀엽게 생겼다. 나는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저 고슴도치가 미끄리를 잡아먹은 걸 보면 밀리 누나가 엄청 화낼 텐데. 빌리가 말했어요. 쉿! 빌리에겐 아무 말 하지 마. 알았지? 나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말했어요. 그때 밀리가 긴 줄을 머리 위로 흔들며 힘차게 달려왔어요. 밀리는 도토리가 실은 고슴도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나는 동물원을 차리겠어. 고슴도치 한 마리, 민달팽이 한 마리. 그런데 미끄리는 어디 있지? 빌리와 나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나는 빌리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눈짓을 보냈어요. 미끄리가 또 도망쳤니? 그것 봐. 미끄리보다 더 빠른 민달팽이는 없다니까. 밀리가 말하자 나와 빌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어쨌든 이제부터 난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키울 거야. 물론 미끄리가 많이 그립겠지만 말이야. 밀리가 말했어요. 앞으로 넌 나의 귀여운 고슴도치야. 가시를 세워 심술을 부리곤 하니까 심술쟁이라 부르겠어. 심술쟁이는 내 방에서 살 거야. 내 두 번째 비밀스러운 애완동물이 되는 거지. 난 심술쟁이 학교를 데리고 가서 몰래 세실의 의자 위에 놓을 거야. 세실은 의자에 앉자마자 펄쩍 뛰어올라 천장에 머리를 찢겠지? 밀리는 킥킥대며 웃었지만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불쌍한 심술쟁이. 심술쟁이가 세실의 엉덩이에 깔려 으스러질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뭐를 먹고 살지? 밀리가 물었어요. 나는 제발 밀리가 미끄리 사건을 모르고 넘어가기를 빌었어요. 밀리는 소금과 식초에 절인 감자칩을 심술쟁이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또 빌리의 초콜릿 색깔 단추들도 먹여보려고 했죠. 밀리는 심지어 자기 신발바닥에 붙은 껌까지 떼서 먹이려 했어요. 물론 심술쟁이는 그 어느 것도 입에 대려 하지 않았죠. 수잔, 넌 뭐든지 잘 알잖아. 그런 네가 고슴도치들이 뭘 먹는지도 몰라? 밀리가 물었어요. 몰라. 나는 일부러 크게 대답했어요. 아는 대로 말해주었다가는 밀리가 미끄리 사건을 의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였어요. 어이쿠, 이 구린 냄새는 뭐지? 갑자기 밀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너지, 빌리! 빌리가 코를 막고 물었어요. 아니야, 난 방귀 안 꼈어. 정말이야. 빌리가 말했어요. 그럼 심술쟁이네? 내가 말했어요. 말썽꾸러기 밀리에게도 이 냄새는 너무 고약했어요. 아유, 이 냄새는 너무 지독해. 이 못된 심술쟁이 같으니라고. 우리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지요. 밀리야, 이런 냄새는 숨길 수 없어. 아무리 침대 밑이라고 해도 말이야. 내가 말했어요. 방에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빌리도 거들었어요. 말썽꾸러기 밀리는 곧 시무룩해졌어요. 그때 심술쟁이가 밀리의 발에 코를 비볐어요. 난 냄새가 고약해도 심술쟁이가 좋아. 내 방이 안 된다면 심술쟁이는 여기 정원에서 살면 돼. 나는 이 정원을 사파리 공원으로 꾸며야겠어. 내 사파리 공원은 굉장히 멋질 거야. 내가 여기에 많은 동물들을 풀어놓을 테니 말이야. 밀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삼촌에게 하마를 보내달라고 할 거야. 하마가 살 수 있게 땅굴에 물을 채우고 하마의 이름은 무적함대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도 데려올 거야. 원숭이의 이름은 흉내쟁이로 해야지. 엘레나와 세실에게도 보여주자. 심수쟁이의 냄새로 모두들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야. 밀리는 쉬지 않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밀리 누나의 사파리 공원이야? 왜 동물들의 이름을 누나 혼자서 마음대로 지어? 이건 엄연히 우리 정원이잖아. 빌리가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어요. 하지만 밀리는 이미 물 호스를 찾으러 나섰어요. 이제 수도꼭지를 틀게. 밀리는 땅굴에 물을 뿌렸어요. 빌리는 호스로 물 뿌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말썽꾸러기 밀리가 호스를 양보할 리 없었죠. 빌리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거긴 내 땅굴이야. 그건 내 호수고. 그리고 여긴 내 정원이란 말이야. 아니야. 여긴 내 사파리 공원이야. 하마도 원숭이도 고슴도치도 다 내 거라고. 말썽꾸러기 밀리는 호수를 마구 흔들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정신없이 물을 뿌려댔어요. 그러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빌리는 발을 구르며 밀리에게 소리쳤어요. 저 고슴도치는 냄새만 고약할 뿐 아니라 아주 흉악해. 아까 미끄리를 먹었거든. 이제 심술쟁이의 참모습을 알겠지? 맙소사. 결국엔 빌리가 이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뭐? 심술쟁이가 내 미끄리를 먹었다고? 밀리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나는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미끄리는 그냥 고슴도치의 저녁 식사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정말 흉악하다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말썽꾸러기 밀리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밀리는 빌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빌리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그 다음 밀리는 심술쟁이에게 물을 뿌렸어요. 놀란 심술쟁이는 몸을 돌돌 말더니 다시 도토리처럼 되었지요. 근사해. 그런데 애니고모가 도착하는 순간에 맞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밀리는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밀리는 도토리처럼 변신한 심술쟁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심술쟁이의 뱃속에 아직도 미끄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죠. 그 순간 밀리는 심술쟁이의 가시에 손이 찔리고 말았어요. 심술쟁이는 밀리의 비명소리와 함께 물이 채워진 땅굴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심술쟁이는 누런 진흙탕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곳은 하마에게는 적합했지만 고슴도치에겐 위험했지요. 고슴도치는 헤엄을 못 쳐. 빨리 구해야 돼. 내가 외쳤어요. 말썽꾸러기 밀리가 땅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첨벙! 흙탕물이 온통 내 옷으로 튀었지요.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심수쟁이야,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난 헤엄칠 줄 알거든. 밀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물속에서 수영 실력은 별 필요가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퐁 하고 심술쟁이가 떠올랐어요. 마치 작은 모터보트처럼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면서 말이에요. 하! 우리 만물박사 수잔도 모르는 게 있네? 고슴도치가 수영선수라는 건 너도 몰랐지. 심술쟁이야, 잘했어! 밀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심술쟁이가 혼자서 기어 올라오기엔 굴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심술쟁이가 물속에서 계속 뱅뱅 돌 순 없을 거야, 누나. 심술쟁이의 건전지가 다 달아 없어질 테니까. 빌리가 말했어요. 이런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제 똑똑한 내가 나설 차례였어요. 빌리, 고슴도치는 건전지로 움직이지 않아. 고슴도치는 너나 나하고 똑같아. 동물은 음식을 먹고 생긴 힘으로 움직이는 거야. 나는 으스대며 말했지요. 내가 아까 말했지? 미끄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민달팽이라고. 심술쟁이가 그 미끄리를 먹은 덕에 얼마나 재빠르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라고. 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심술쟁이를 구출할 방법이 있어. 내가 말했어요. 심술쟁이의 가시는 너무 날카로워 손으로 집어 올리기에는 무리였거든요. 나는 양동이를 가져와서 심술쟁이를 퍼 올렸어요. 결국 심술쟁이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지요. 심술쟁이는 수영을 잘하니까 나중에 무족함대와 땅꾼 연못에서 함께 살면 되겠다. 양동이에 담겨진 심술쟁이를 보고 빌리가 말했어요. 똑똑한 내가 다시 나설 차례였어요. 아니야, 빌리. 동물들은 자기에게 적합한 장소에서 살아야 해. 민달팽이가 정원의 돌 밑에서 살기를 좋아하단 말이야. 난 심술쟁이가 어디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지도 알 것 같아. 그게 어딘데? 빌리가 물었어요. 덤불 밑이야. 우리가 심술쟁이를 처음 발견한 곳이지. 우리는 양동이를 덤불 밑에 비스듬히 뉘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나뭇잎과 장가지들을 폭신하게 깔아주었지요. 심술쟁이는 양동이 집을 마음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 우리 귀여운 조카들. 애니 고모였어요. 우리는 순간 입이 얼어붙었어요. 애니 고모는 금세 우리를 찾아냈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나 한 줄로 서서 고모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뽀뽀할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고모가 갑자기 킁킁 거리더니 코를 비틀어 막았어요.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 그 순간 심술쟁이가 또 사고를 쳤어요. 애니 고모는 곧장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어요. 뽀뽀를 잊어버린 채 말이에요. 우리는 소시지 롤빵을 기대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는 우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화를 냈어요. 그리곤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소시지 롤빵을 맛볼 수 없을 거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깨끗이 씻지 말고 조금은 남겨둬. 애니 고모가 뽀뽀할 걸 대비해서 말이야. 밀리가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밀리의 말을 따랐어요. 정말 효과 만점이었죠. 다음에도 밀리의 충고를 꼭 기억해야겠어요. 우리는 소시지 롤빵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심술쟁이가 빵이나 소시지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이미 심술쟁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빌리에게 말했어요. 심술쟁이는 정말 영리한 동물이야. 말썽꾸러기 밀리로부터 멀리 도망쳤으니 말이야. 하지만 무적함대 하마나 흉내쟁이 원숭이가 오면 어떻게 될까? 빌리가 물었어요. 글쎄,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 하지만 기대되는걸? 나는 싱긋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